이제 미국 연산의 그런 비율로 시작이 됐고요. 미국 수급산을 포함한 수급산의 초강력 대형 태풍 남마돌이 18일 일본 해외 남산 규슈 본섬에 상륙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방송국장들은 매 98만 명에게 대피를 권고하는 등 일본 당국이 경계 수위를 높이고 대비 체제에 들어갑니다. 기슈아 후미오 총리도 이달 오후 국민의 국정 회의를 열어 국민의 안전한 수 있도록 만들어 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도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법제화에 우려한 대응을 인천과 한국의 핵무기 시간을 놓고 영국과 미국을 수놓습니다. 이한 고위급 국장 법제 전략실 국회의가 협력을 했습니다. 오늘과 영국 한시장 평균 기장 함께 같은 숙소를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멋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몇 가지. 있지. 그렇지만 실제로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소련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나 중국 견제 이런 거에 정책의 힘이 온통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또 국내 정치 경제적인 쟁점들 올해 말이면은 이제 두 달에서 뒤에는 중단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우선 수위는 매우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전문가들은 전략적 면면보다도 오히려 더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있고요. 북한이 미국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이후에 대북정책 그 제안과 관련해서 잘 조율되고 수용적인 정책을 쓰겠다. 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 좀 만나자. 이렇게 계속해서 치유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상당히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하려면 대북 재상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북한에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울러서 제재 완화된 북한의 오랜 주장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신호를 주지 않는 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이것보다 좀 강경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13일 북한이 핵사용을 시도하면 미국과 한국의 압도적 대응의 측면에서 북한 정권은 메리빌로 교수에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표현이 강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이 그 대남 핵침대 공격 이런 것을 이제 법제화했으니까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군 당국이 이제 자멸이 되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제 강력한 대북 경고를 했는데 한국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번에 이제 북한이 개정한 그 아, 법령 이런 것을 보면 과거에 2013년도에 그 제정된 걸 보면은 주로 이것이 핵무기를 그 방어적으로 쓴다. 최종적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적대 세력이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 현재 핵공격을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네. 적대 세력이 공격이 임박했다고 누가 판단하냐 이건데요. 김정은 네. 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느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현재 공격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가장 미국과 한국이 연합 그 훈련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이 그 임박한 것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현재 공격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상당히 과거보다는 지금 공격적으로 바뀐 거죠. 그것도 그냥 공격이 아니라 핵선제 공격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그 신경이 곤두서는 그런 상황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선제 공격에 대한 대량적 자의적 판단이 굉장히 지금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그 강력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 더 덧붙여야 할 것은 강력한 경고를 하긴 했지만 이것이 한국 정부의 그 대통령실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한국 군당의 대변인이 논평 형식으로 밝힌 겁니다. 기존의 그 대통령실이나 국방 장관이 밝힌 것이 아니라 대변인이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한국 정부로서는 아직도 북한과 이제 대화를 재개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일종의 대북 경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존의 진정한 의도는 북한과 어쨌든 뭐 다시 한번 대화를 재개해서 문제를 확실하게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대북 경고를 해도 국방부 대변인의 입을 빌어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은 모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꽉 이렇게 물려 있는 이 상황에서 왜 어떻게 비핵화를 이룬다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비핵화는 그야말로 불사전에 그 양쪽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해야 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양측이 만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줄곧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 그리고 또 원칙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기느냐 실행에 옮기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동안 잘 아시는 대로 한국과 미국은 공조를 통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경제 지원 이런 대화와 설득, 외교 이런 다양한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효과는 없었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역사적인 정상회담도 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미국과 북한이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또 한반도에 항구적인 총화를 정착하고 또 이것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이룬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것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외교관계 정상화, 그리고 핵포기 이것은 굉장히 유력한 카드고 오랫동안 북한이 관심을 가져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북한 핵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또 협상의 도착이 창조화되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와중에 또한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시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점점 더 비핵화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혼자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남한이 하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한다면 또 이것은 가능할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제 1994년 이제 그 제네바 합의, 또 그 뒤에 이뤄진 뭐 그 비핵화 진전 과정 이런 것을 보면, 당시에 보면 미국과 중국 관계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할 적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좀 완화되거나 풀리는 그런 사정을 보이는데, 지금은 그 상당히 지금 미국과 중국 관계가 뭐 상당히 험악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네. 특히 그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그 험악한 말을 주고받고 뭐 대화 채널 이런 것도 꿈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전망이 나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미중이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그 협력할 가능성이 다 없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뭐 당장 100% 비핵화라자 이런 건 아니지만 노정일 타협, 합의를 이루면은 그래도 핵 문제가 좀 그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는 11월에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그 주요 20개국 G20이죠.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직 그 발표를 안 했지만 아마 그 참석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만일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모두 G20 회의에 참석을 해서 미중 간에 이제 첫 대면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한 5번 정도 그 화상 회의 또 전화 통화 이런 건 했지만 직접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최초의 그 대면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건데요. 만일 이 대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대만 문제, 타이완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고 북한 핵 문제도 이렇게 계속 그 악화되도록 방치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좀 해결을 하자. 만일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북한 핵 문제도 좀 완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대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또 여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파결, 협상 이런 것이 이루어질지 좀 지켜볼 그런 제목입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해결을 하면 한국에서는 국회 신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이미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점점 더 그런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 그것이 굳이 핵무력 억제하는 얘기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북한이 이제 앞서서 남한도 핵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핵과 관련해서 갈수록 고도화를 이뤄나가는 가운데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핵무력 억제화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안감이나 위기감이 점점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상황에서는 한국도 여기에 대응해서 자체적인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그동안에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이 이제 한국의 일각에서의 목소리고 어떤 굉장히 지배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도 불가능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신중한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 타이완의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그 그런 핵 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것을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따라서 미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핵 우산을 통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 한반도에도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향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법제화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책임자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중국은 이번에 그 북한이 그 핵무력 그 법제화에 한 거에 대해서 입장 변화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9일날 그 정례 브리핑에서 한 얘기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북한의 그 핵무력 법제화 소식을 그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그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그 되풀이하는 그런 선에서 그쳤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중국은 북한의 그 비핵화에 찬성을 하고 북한의 그 보유국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그 핵을 보유하는 것이 이제 굳어지게 되면 이것이 그 한국, 일본의 재무장, 방은 물론이고 타이완에도 우리 영향력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에 이제 차분한 반응을 보였지만 그 뒤에는 이 같은 그 북한의 그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 나름대로 뭔가를 좀 하겠다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시각이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행동에 나설지 좀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그러면 사태는 정말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사실 지금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미국이나 한국 당국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언제든 북한이 이제 결정을 할 시점이라면 핵실험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 줄곧 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을 사실 고민을 해왔고요. 또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통해서 나온 것을 보면 그동안의 6차례 핵실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7차 핵실험을 한다면 6 플러스 1 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 당국자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해상 공대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고요. 아마도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과는 말 그대로 그동안과는 다른 상당히 강한 대응에 나설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또 북한도 상당히 여기에 반발하면서 또다시 추가 뭔가 도발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점점 더 고조되면서 한반도 사태가 굉장히 위기로 치닫을 가능성을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그동안의 관측대로 실제로 할 것인가 여부에서부터 또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다 아직은 가정의 문제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모든 게 아직은 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을 순방한다는 계획인데, 네, 먼저 김성한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발표네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통령의 연설은 국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김 실장이 윤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언급했는데 연설에서 담대한 구상과 북한 비핵화 이것도 한번 거론을 할까요? 예, 그